왕지선 예술단의 지방 순회 공연과 평양에서의 공연이 성과적으로 끝났습니다. 지난 9월 7일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삼지연군에서 순회 공연의 천막을 올린 왕지선 예술단 예술인들은 각 도 서재지들과 경제강국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130여 회에 걸쳐 공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. 12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막을 내린 왕지선 예술단의 공연은 말리마속도 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는 우리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했습니다.